금수회의록 6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블벅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블벅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리블벅스.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금수회의록 안국선 6번 부분 폐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다 옳으신 말씀이요. 대저 사람이라 하는 동물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신령하다 하지만은 나는 말하자면 제일 어리석고, 제일 더럽고, 제일 괴악하다 하오. 그 행위를 들어 말하자면 한정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였으니 그만 폐회하오. 하더니 그 안에 모였던 짐승이 일시에 나는 자는 날고, 기는 자는 기고, 뛰는 자는 뛰고, 웃는 자도 있고, 짖는 자도 있고, 춤추는 자도 있어 다 각각 돌아가더라.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이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고?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계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로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지도 모르고, 여우 부담도 간사한, 호랑이 부담도 포악한, 벌과 같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파리 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일은 개보다 심하고, 부정한 행실은 원앙새가 부끄럽도다.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번 생각하여 본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 하나 현아 지변을 가지고도 쓸 데가 없도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구원 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는 깊이 깊이 생각하시오. 6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낭송자 윤지수 금수회의록 안국선 끝.